헤어진 그날조차 너무 그리운데 난 지금도 이렇게 사는데 지워봐도 미워해도 살아봐도 그날처럼 터지는 너의 이름뿐 너의 사진 한 장에 한참의 그날 살고 바보처럼 기대를 하고 물어봐도 불러봐도 이미 나를 지운 사람 죽음보다 내게서 멀어져가 난 사랑 사랑이라면 사랑한다면 나 없이는 못 살 거라며 잊으라는 한마디 마음 나를 두고 간 거니 죽어가는 가슴도 내 눈처럼 너만 찾고 난 너를 느끼며 살고 또 머리처럼 너를 지우고 기다려도 그려봐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 잡으려고 해봐도 손이 닿질 않는데 사랑이라면 사랑한다면 없이는 못 살 거라며 잊으라는 한마디 말로 나를 두고 간 거니 죽어가는 가슴도 내 눈처럼 너만 찾고 있어잖아 오직 너뿐이 나를 잘 알잖아 내 손에 베인 향기도 가슴 가득 고인 너의 모습도 나 어떻게든 지우려 다짐해도 알잖아